싶은 삶을 찾아서 나는 방랑의 길을 떠나가지만 떠도는 것은 아니라네. 나에게도 머물고 싶던 아름다운 날들이 있었지만은 다 지나버린 세월이 사랑이 있을 땐 꿈이 흩날리더니 꿈이 머물렀을 땐 사랑이 손짓해 그러다가 꿈마저 사라지면은 나는 다시 방랑해 풀잎처럼 쓸쓸하지만 그렇다고 머물 수는 없네.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 기다려